조선에서 주체 40, 1951년 7월 15일 첫 공장대학이 창설된 때로부터 공장대학, 농장대학, 오장대학들이 백수십 개로 장성했습니다. 지난 65년간 공장대학, 농장대학, 오장대학들에서는 기사, 기술자들의 대부대가 자라나고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영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40명 제대군인 노동자들로 시작된 원격 교육은 오늘 전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장례자, 가정부인들까지 망라된 교육으로 확대되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를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